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. 다음 들으실 노래는 저국 찬가.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어리는 수령님은 밝은 미소 보내시네. 이상으로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